가루, 가루, 가루,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가루, 가루, 가루, 자비하신 주님, 성삼이 거룩 전능하신 주님, 오늘이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신앙생활은 수요예배나 수요기도의 모임이 없이 지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일예배가 사뭇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찬송 거룩 전능하신 주님, 주일 예배에서 이 찬송을 불러보길 기대하면서 먼저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단하지요? 마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환상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떠할까? 상상이 전혀 안 되네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작사자는 레지날드 히버인데요. 영국 국교의 목사였던 그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히버 목사는 위터치 그래머 스쿨에서 시 쓰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가 42세라는 짧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인도 캘커타 지역의 영국 국교의 감독을 역임하는 등 여러 곳에서 사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작곡은 영국의 목사요 작곡가였던 존 바커스 다이크스가 했고요. 이 곡은 부활절이 지난 후 여덟 번째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작곡자 다이크스는 이 곡에 니케아라는 곡명을 붙였는데 작시자의 의도를 잘 살린 제목이기도 합니다. 1절과 4절의 마지막 소절은 똑같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AC 325년 니케아 회의 때였기에 니케아라는 명칭을 따서 곡명으로 붙였다고 하네요. 니케아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터키의 이즈닉이라는 도시의 옛 지명입니다. 아무튼 니케아 회의의 가장 큰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과연 동일한 것인가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거의 300년 만인 니케아 회의에서 이 교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물론 어렵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인 것을 우리 모두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송을 이해하려다 보니 키이기의 예배 중에서 HYMN, 힘이라고 하죠. 힘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찬송을 좋아하시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힘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중에 자기가 아는 찬송을 한 장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찬송도 거의 미국 곡인데 말이죠. 하도 궁금해서 룸메이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이 학교에선 내가 아는 찬송을 왜 한 장도 안 부르지? 그랬더니 친구가 되물었답니다. 너희 한국에선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울어도 못하네 등등. 그랬더니 그는 껄껄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그건 찬송이 아니고 복음송이야 라고요. 여러분도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이 찬송가에 다 들어있는데 찬송이 아니라니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인 어거스틴이 말한 찬송의 정의를 소개해보자면 찬송이란 찬미하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찬미, 노래, 하나님, 그중 한 가지만 빠져도 찬송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찬미, 노래, 하나님께 드려짐을 가리켜 흔히 찬송의 3요소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의 찬송의 3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찬미를 중심으로 이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과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한 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한 애의 가사에선 찬미의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찬송으로서의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함께한 찬송은 처음부터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들으신 대로 찬미가 넘칩니다. 찬송, 경배, 감사, 찬미, 영광, 존귀 같은 드리는 내용이 있어야 하죠. 즉 찬송가는 예배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스펠송과 히임의 차이가 이렇다고 하네요. 복음성가는 예배의 내용보다 복음적인 것이 많다는 것. 그렇다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오늘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멜로디를 보나 시를 보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섬세하게 만들어져서 매우 놀라운데요. 노래를 시작하면서 음이 계단처럼 한층 한층 올라가죠. 도도미미 쏠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존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 역시 음화, 워드 페인팅이라고 하죠. 음화로서 음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미솔 하며 계속해서 오르면 제일 높은 정점은 어디이겠습니까? 넷째 단 첫 소절을 보면 우리 가사에서 성삼위 일체의 성자가 제일 높은 음인데 영어 원문 가사에 God in three persons에서 가세 이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음.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거룩, 거룩, 거룩 하는 처음 시작 부분도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의 영어 성경 본문을 찬송 시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은혜롭습니다. 이 찬송이 지닌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영어 찬송을 불러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영어 찬송 가사에서 네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 열여섯 번째 마디, 모든 끝 음의 발음이 이 모음으로 끝납니다. 주 단어인 홀리는 물론이고, Almighty, D, C, C, Seraphim, Mighty, Trinity, B, Purity 등 모두 말이죠. 운이 착착 맞아 들어가 시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이런 시적 감흥을 우리말로 옮기기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저는 3절에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하는 대목을 부르면서는 깊은 감사와 안타까움이 함께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이 귀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주님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로서는 무한 감사지만 제 주위에 혹시 아직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부를 오늘의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독창으로 한 번, 또 종교교회 웨슬리 찬양대의 합창으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현미였습니다.